only the 예술 같은 lifetime. 가는 저 사람 그런 사람 바쁜 일도 많겠지만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 나 같아서 좋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도 여지껏 함께한 사람까지도 Come on and everyone. 잘 살아보세요. 지금까지는 네가 아닌 네가 귀찮음이 루어왔어.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내가 가스담이 할 거야. 여전히 혼자 있는 사람도 그러다 날 만난 사람까지도 잘 살아보세요. 살아!